it right here. I promise you, just do it, girl. 사랑한다는 내 무슨 말이 필요해? 쾅쾅거리는 왼쪽 가슴으로 대답할게. One step, two step, three and four. 네게든 천천히 다가갈게. 기다리란 말 따위 입에 담지 못해. I'll take your love, my dear. I will promise you, 두 눈에.